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밤에 회의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멍디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회의에 한 자도 베이질 않나 그것은 바로 늘 때문이야 때문이야. 언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넘쳤니 하면서 껄껄 웃더구 그것들 바로 늘 때문이야 그것들 바로 늘 때문이야 증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것들 바로 늘 때문이야 그것들